I'm the man, I'ma get the cheap money. Tell him I'm the cheap money. Tell him I'm the man, I'ma get the cheap money. Cheap, tell him I'm the tell him I'm the man, I'ma get the cheap money. Tell him I'm the man, I'ma get the cheap money. Cheap, hunting with a cheap stance. Karma 목따러 I drop bombs. Late bars 그냥 champion and meditate. 따고 보니 ratio 단위 raise the lowest slowest bit. 따고 나니 추락 중난 간판에 기어가는 개미 땡. 재미 짜고 시작 세웠더니 죽어 나는 baby stop calling you fool. 그놈의 money pool 여긴 없어 원목 stool 위에 stainless. 어차피 달아 먹게는 못써 wet on purse. 후달려 from birth 유통기한에 이는 make you stir. Breakfast coffee stir 싸가진 게 나 죄하지 I'm money. Race to the end waste of the man not so want it. No more want it 원한 뭐에 못 얻는 건 take it to death. 꿀빨로 왔다 가네 앞에 이가 minimum wage. 오히려 그보다 maintainer 내 꼴이 미운 정의 GA's a typical stage yeah. Tell them I'm the man, I'ma get that cheap money. Cheap honey with a cheap stance, I'm a cheap stunner. Tell them I'm the man, I'ma get that cheap money. Cheap honey with a cheap stance, I'm a cheap stunner. Tell them I'm the man, I'ma get that cheap money. Cheap honey with a cheap stance, I'm a cheap stunner. Tell them I'm the man, I'ma get that cheap money. Cheap honey with a cheap stance, I'm a cheap stunner. Tell them I'm the man, I'ma get that cheap money. Cheap honey with a cheap stance, I'm a cheap stunner. Yeah. 웬만해서 모임이 해제를 하는지 전부 피곤한 싸움 집어치고 굵고 튼튼한 돈줄 하나 세핑으로 잡아 남의 손때 묻은 것들 말고 한탕에 먹지 않은 게 모든 말들에 속듯 전부다들 중에 몇 개쯤 아주 그럴듯해. 손가락질 대신 박수를 반쯤 진심 섞은 채 버는 건 좀 빡세로 쓰는 건 내 맘대로 오지 더럽혀진 데 없이 하얀 건 보기에는 좋지. 날 몰입하게 만드는 건 해먹은 놈의 소질 달콤한 거는 그쪽이지. 허피진 주스 느낌이 꽂혀 몇 분 하루짜리 흐름 탈 때 쭉 빨아 앉은 놈이 주인 눌러붙지 개꿀 쭉 쓰고 남다춘 놈이 목게임 주네. 손에 본 장사에 신이 나네. 축하 못해 주겠어 건 헐까. 왜 그럴 때만 겸손해 애들 다 겪어빠리 개급아. Tell him I'm the man, I'ma get the cheap money. Cheap honey with a cheap stain, I'm a cheap stunner. Tell him I'm the man, I'ma get the cheap money. Cheap honey.